작은 별 글 서승한 낭독 조민경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하늘이 흐리고 어두워요. 곧 눈이라도 내릴 듯합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은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요. 오늘도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기침을 몇 번 콜록거립니다. 보일러는 1월이 되기 전까지는 틀지 말래요. 스웨터를 입었지만 손이 시려요. 낡은 컴퓨터를 두드리던 손에 감각이 둔합니다. 아, 자꾸 죽잖아! 짜증을 내봐요. 컴퓨터 게임을 하기엔 너무 낡고 구린 컴퓨터인데 손마저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요. 집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엄마는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전기장판부터 틀어요. 우풍이 심한 집이라고 했어요. 우풍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 창문을 닫아도 추운 집이란 뜻이겠죠? 컴퓨터를 끄고 일찍 나가기로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아동센터에 가면 좀 따뜻해요. 가서 공부도 하고 원하는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합니다. 제일 좋은 점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학교와 다르게 형도 누나도 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파카를 챙깁니다. 솜으로 누벼진 외투가 차가워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팔을 집어넣습니다. 목도리도 두르고 장갑을 껴요. 감기 걸리기 싫으면 꼭 하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집은 비탈길 어두운 골목을 꽤나 걸어 올라가야 있는 집이에요. 대로변까지 나가야 아동센터는 나오고요.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눈이 얼어서 미끄럽거든요. 문 닫은 방앗간을 지나 성인 PC방을 거쳐 내려갑니다. 저 PC방은 아동센터 형이 알려줬는데 애들은 못 들어간대요. 가도 컴퓨터가 구려서 최신 게임은 못한다고 했어요. 편의점이 나온 걸 보니 곧 건물이 보일 것 같아요. 비탈길도 평지로 바뀌고 길도 조금 넓어져요. 차들이 양옆으로 주차돼서 걸어가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제 뒤로 빵빵거리는 차가 있어요. 주차된 차 사이로 몸을 피해 기다렸습니다. 칠이 다 벗겨진 차가 쌩 하고 지나갔어요. 교회 건물 계단을 올라가요. 따뜻한 코코아부터 달라 해야겠어요. 숨을 헐떡이며 3층으로 갑니다. 문을 열었어요. 코가 시큰거리고 볼이 후끈거립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장로 아주머니가 저를 반겨줘요. 부엌으로 바로 갔답니다. 코코아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자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컵에 가루를 담고 뜨거운 물을 정수기에서 담아오셨죠. 종이컵을 들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해요.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옷을 벗어요. 옷걸이에 파카와 목도리를 대충 던져놓았죠. 장로 아줌마가 제대로 걸어야지라며 소리친답니다. 저는 후다닥 돌아가서 다시 옷을 옷걸이에 걸었어요. 공부방으로 들어가요. 매트에 누웁니다. 일찍 온 형들 중에는 봉사자 선생님이랑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해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건 못해요. 한마디로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다들 공부하느라 바쁘대요. 심심했지만 조금만 참기로 했어요. 매트 위에서 괜히 만화책을 들고 공부하는 척을 했답니다. 얼마가 지나자 봉사자 선생님이 이제 형들이랑 같이 놀아도 좋다고 했어요. 같이 뭐하고 놀지 형들에게 물어봐요. 로봇도 좋고 퍼즐도 좋아요. 신이 나서 형형 하면서 묻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자, 선생님,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오늘부터 바이올린이니까 수업 안 듣는 사람은 대강당으로 가세요. 장로 아주머니 뒤로 예쁜 선생님이 계세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단발로 자른 머리랑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요. 쪼르르 옆으로 달려가 봤답니다. 얼굴을 올려다 봤어요. 옆에 메고 있는 큰 가방을 보았답니다. 이건 뭐예요? 바이올린이야. 선생님이 오늘부터 가르쳐줄 거란다. 선생님은 입을 앙 다물며 말했어요. 가슴에 주먹을 가져다 대며 한번 툭 두드렸죠. 저는 우와 하며 감탄사를 내질렀어요. 바이올린은 유튜브에서만 봤어요. 실제로 본 적이 없었죠. 저는 장로 아줌마 바짓단을 잡았답니다. 몇 번 당기면서 물어요. 바이올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어려워요? 배우고 싶으니? 장로 아주머니는 사무실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를 적으라 했어요. 출석 체크도 하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야 한대요. 저는 조금 망설여졌답니다. 장로님, 근데 이거 비싸지 않아요? 걱정이었어요. 바이올린은 엄청 고급 악기라고 들었어요. 수업료가 비쌀 것 같아요. 아니야. 교회에서 악기랑 돈은 마련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수업 빠지는 것만 하지 않기로 하자. 약속할 거지? 공짜라는 말에 혹해요. 우렁차게 네 라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친구들 보러 저는 일주일에 세 번은 오거든요. 후다닥 달려갔어요. 공부방에서 예쁜 선생님이랑 바이올린 하려고요. 선생님, 저도 바이올린 배울래요. 뒤늦게 따라오신 장로 아주머니가 저도 오늘부터 배운다고 선생님께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반가워하셨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뛰었어요. 장로 아주머니는 아이고 조금 가만히 있어라고 하셨죠. 선생님은 바이올린을 하나씩 꺼내놓으셨답니다. 저는 덩치가 작으니 작은 바이올린을 해야 해요. 바이올린을 꺼내서 들어보라 하셨어요. 저를 향해 쪼그리고 앉으셨죠. 그러고는 턱을 잡고 들었어요. 바이올린을 왼손으로 잡아요. 내 손을 감싸서 바이올린 머리를 같이 잡아줬어요. 턱 아래 바이올린을 끼운답니다. 선생님은 4분의 1 사이즈면 되겠네 하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이 바이올린이 저랑 잘 맞는다는 뜻으로 대충 알아들었어요. 자세를 잡아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아까 들고 있던 케이스를 내려놓고 바이올린을 꺼내요. 제 것보다 더 크고 예뻐요. 나무결 모양도 있고 겉면이 반짝거린답니다. 어깨를 펴고 몸을 세워서 바이올린을 걸쳐요. 손가락 끝이 얇은 나뭇가지처럼 예쁘게 굽어서 지판 위로 올라가요. 단발머리가 바이올린에 살짝 닿아서 찰랑거렸어요. 오른손으로 활을 들어요. 얇은 손가락에 힘줄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쥐고 선 모습은 무척이나 아름다워요. 비슷한 사람을 유튜브에서 본 적 있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멋있어요. 나도 따라합니다. 바이올린을 턱에 괴로워하지만 자꾸 불편해요. 오른손에 든 활은 자꾸 떨어져요. 주우려 하니까 왼쪽에 바이올린이 덜그덕거려요. 선생님은 저를 보고 웃으며 잠깐만 선생님이 도와줄게라고 말하셨어요. 떨어진 활을 잡아서 꼭 쥐어주셨어요. 뒤로 와서 저를 살짝 안아주듯 감쌌답니다. 왼손에 힘을 주지 말라고 가볍게 잡아주셨어요. 오른손은 엄지랑 검지만 힘을 주라면서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줬어요. 아찔하게 화장품 냄새가 났답니다. 아까 마신 코코아보다 더 달콤한 향기가 났죠. 저는 눈앞이 번쩍거렸어요. 선생님, 화장품 냄새 나요. 화들짝 놀라며 선생님은 자세를 풀었어요. 그래, 다음에 화장을 조금만 해볼게라며 겸언쩍게 웃으셨죠.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형이나 친구들도 선생님이 자세를 잡아줘요. 저는 혼자서 조금 연습하다 선생님을 바라봤답니다. 저에게만 신경 써줬음 해요. 다시 손가락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턱에 개고 엉거주춤은 선생님 곁으로 갔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때요? 최대한 허리를 펴고 섰어요. 활도 아슬아슬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고요. 잠깐만,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가니까 기다리자. 저는 뽀르퉁해졌답니다. 흥미가 없어졌어요. 자세를 잡던 바이올린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고는 등지고 앉았어요. 어차피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니까요. 왜, 선생님이 안 봐줘서 삐졌어? 바이올린 배우기 싫어요. 마음이 꿍해서 말했어요.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를 다독여줬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자세를 잡았답니다. 활을 잡았어요. 이번엔 화장품 냄새 난다고 안 할 거예요. 선생님은 바이올린 줄 위에 활을 올려주셨어요. 그러고는 제 오른손을 잡아당겼죠.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예쁜 소리는 아니었답니다. 특히나 선생님이 손을 놓아버리고 저 혼자 했을 때는 칠판 긁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귀를 막고 싶었죠. 선생님은 다시 오른손을 잡고 바이올린을 켜요. 두 번째 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첫 번째 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내려서 다시 첫 번째 줄을 다운 업 다운 하는 거야. 라라 미미 파파미. 작은 별 노래예요. 선생님은 연습하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을 봐주러 가셨답니다. 손을 잡아주어야만 소리가 깨끗하게 나는데 혼자서는 무리예요. 자꾸 다른 소리가 겹쳐서 났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 활을 비벼서 찢어지는 소리를 내요. 다른 아이들이 고자질을 했죠. 제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요. 선생님은 다 같이 예쁜 소리를 내보자고 하셨어요. 우리들을 둥글게 세우셨답니다. 가운데 바이올린을 잡고 서셨어요. 허리를 꼿꼿하게 우아하게 자세를 잡았죠. 저는 조금 감탄했답니다. 너무 예쁜 모습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라 말하고 연주를 시작해요. 저도 서툴지만 따라해봐요. 라라 미미 파파미. 제각각이지만 작은 별을 연주해요.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이 부분밖에는 연주하지 못해요. 그래도 신기해요. 바이올린은 조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다들 연습 열심히 해오고, 알았죠? 쪼르르 선생님 곁으로 달려가요. 선생님, 저 잘해요? 어때요? 작은 별을 연주해봅니다. 아까 같이 할 땐 몰랐는데 여전히 내 바이올린에선 이상한 소리가 같이 나요. 선생님은 시선을 낮춰 나와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줬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깨끗한 소리가 났어요. 연습을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거라고 말해주셨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뭐 별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요. 집에 오니 어두컴컴했어요. 불을 켜고 전기장판을 틀어요. 엄마가 올 시간이기도 하고 많이 추워서 들어가 있으려고요. 이불 속에 파카도 안 벗고 누웠어요. 아까 바이올린 수업이 자꾸 떠올라요. 선생님 얼굴이랑 화장품 냄새랑 작고 따뜻했던 손길이 아직도 느껴져요. 정말 제가 열심히 연습하면 선생님처럼 바이올린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내일 혼자서 연습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다음 주면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바이올린 수업은 안 빼먹을 거예요. 현관문에서 드르륵 소리가 났어요. 엄마예요. 엄마도 외투를 벗지 않고 내 옆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우 춥다라고 몇 번이고 말하면서요. 잘 놀다 왔어? 응, 오늘은 바이올린도 배웠어. 그래? 어땠어? 응, 나 이제 반짝반짝 작은 별 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엄청 이뻤어. 선생님이 이뻤어? 나는 작게 응이라고 말하면서 이불 속으로 쏙 머리끝까지 들어갔답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거든요. 엄마는 그래라고 말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부드럽게 정수리에서 내려가는 두툼한 손이 기분 좋아요.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냈네 하면서 내 이마에 쪽 하고 뽀뽀를 해줬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죠. 다만 엄마 입술에서 화장품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답니다.